전남 해외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국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대한민국 국동방송에서 전화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함흥에서 살다 온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국동방송에서 전하는 2월 2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성경말씀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과연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말씀에 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과는 다른 길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판단은 믿을 만한 지혜가 못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겉모양에 속지 말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신뢰할 만한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옳은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국동방송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옳은 길만 따르며 나아가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찬양 보내드리며 문을 열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옳은 길 따르라 주 얘기를 이 찬송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주밖엔 내게 없네 이 찬양 보내드립니다. 마음은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화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제주 극동방송과 서울 극동방송을 통하여 북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앙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앙초대석에 출연할 또 다른 탈북민 선교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김한나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한나 전도사님과 저는 몇 년 전에 기도 모임에 가서 만났었는데 이렇게 신앙 초대석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나입니다. 저는 최초 탈북은 1998년도 했지만 여기 대한민국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경험도 하기도 했고요. 2013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지금 대학생으로 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김한나 선교사입니다. 네, 정말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방송 전에도 말씀을 좀 나누셨잖아요. 네. 공부하고 있는데 뭐 나이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도 뭐 배우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그 평생 교육원이 있어가지고 네. 연세가 뭐 70이 돼도 60이 돼도 내가 배우고만 싶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나라죠. 예. 자, 우리 전도사님께서 북한에서 사셨던 이야기랑 어떻게 탈북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또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98년도에 처음 탈북을 하셨으면은 최초가 아닙니까? 그렇죠.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네. 한창 이제 최초 탈북이 그때가 이제 탈북이 막 대량 탈북할 때였는데 네. 저도 이제 저도 아픔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탈북하기까지 과정들은 많이 있었지만 네. 탈북하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청진에서 자그마한 무역 회사에서 장사를 하게 됐는데 네. 네, 저 이제 중국이랑 그 뭐 이선 뭐 다 해서 20년 전 이야기니까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 중고차 이렇게 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밀수지만 우리 저 북한에서는 그게 외화벌이었거든요. 네. 그 중고차를 팔아야 이제 그 중앙에 저희도 사이어 군부대 측에다 이제 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이렇게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또 솔직히 말하면 무역이란 게 이제 그 본인 개인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한 작은 무역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이제 차를 여러 대 팔다 보니까 팔아서 이렇게 다시 그 저희한테 이제 그 돈을 뭐 전달해 주다 보니까 좀 기간이 길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무역하던 그 상대가 중국 공안에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당당하게 우리는 막 무역이라 했는데 중국에서 밀수에 적혀가지고 네, 저희랑 같이 하던 분이 이제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네,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또 한 가지 이제 사건이 생겼어요. 그 바람에 저희는 돈도 1조도 못 받고 저희는 이제 다시 그 저기 들어갈 상황도 없었지만 저희게 무역회사는 조금 이제 거의 다 남자분들이었는데 네. 저는 그 여자 두 명 중에서 제가 혼자 탈북을 하기 그러니까 저는 탈북하기 전에 이랬죠. 아, 나 가서 그때는 붙잡힌 거 모르니까 네. 건너가서 돈 받아온다고 그랬죠. 가서 알아보겠다. 왜 날짜가 한 달 두 달이나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작정 건너가서 알아봤더니 이제 이미 체포됐고 이제 막 판결 받은 상태였더라고요. 그 두 달로 가네. 그래서 다시는 건너가자 뭐 우린 돈 달려는 또 그러고 저희도 뻔히 알다시피 네. 외화벌이도 그래요. 이제 다른 우리 이제 다른 개인들의 돈도 많이 이렇게 막 먼저 막 선불 받아가지고 우리는 막 리자를 주면서 또 개인 돈도 받고 했는데 돈을 머물어 주면 이제 큰일 나지.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런 사건 때문에 98년도에 탈북을 하시게 되셨네요. 네. 그러시면은 지금 전도사님으로, 지금 또 공부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시면 전도사님 하나님은 언제 만나셨어요? 네, 제가 탈북해서 중국에서, 네, 이제, 저는 이제 뭐 혼자 중국에서도 팔려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진짜 막 죽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 네. 이제,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됐었죠. 그러셨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또, 하나님 만났는데 또 북한으로 북송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네. 북송되셨을 때 그 북한 감옥에는 몇 분 정도의 그 중국 도강자들이 있었나요? 아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 뭐죠? 그 감옥 허실에 꽉 차고 예. 일단 복도까지도 이제 지나갈 자리도 없이 그냥 진짜 솔직히 말하면 콩나물이 선 것처럼 꽉 네, 차요. 그렇게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북송됐었네요. 예. 자, 그렇게 또 북송되셨는데 그러면은 뭐 노동귀화소에 또 가셨었나요? 아니면은 뭐 강제 단련대, 노동 단련대 갔다가 오신 거예요? 단련대까지는 원래는 제가 이제 잡힐 때 조금 이렇게 나쁜 한국 기도를 붙잡히니까 4년이란 판결은 받았었는데 네. 감옥에서 저는 그때 하나님을 그냥 기도를 붙잡았죠. 하나님 아. 제가 만약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죽을 때까지 아멘.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감옥에서 제가 한 2개월 만에 나오게 되었어요. 아, 그랬군요. 사실 판결받고 풀려난다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네, 건데.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렇군요. 자, 그렇게 풀려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탈북을 하신 거죠, 그러면? 네. 그럼 그때가 언제셨는지? 그때는 이제 2005년도에 제가 다시 재탈북을 하게 됐죠. 그때도 아. 제가 쥐약 두 봉지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를 이제 처음에 북송됐을 때는 저희 가족 중에서 저를 꺼내줬었는데, 다시는 중국에 안 가기를, 가족들 배반 안 하기를 약속, 손가락 약속까지 하고 이제 저를 꺼내줬으니까, 다시 내가 탈북을 하면, 우리 가족들한테 도움을 못 받겠구나 싶어가지고, 지약을 두 봉지 손에다 쥐고, 이제 그 연선 앞에서 내가 기도를 또 했죠. 하나님, 아. 이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면, 저는 정말 저 땅에 도착한다면 제가 정말 주를 위해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소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러셨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탈북에 성공하게 되고 그 중국에서 그러시면은 한국으로 오신 건 언제 오셨습니까? 2013년도에. 아니 그러면은 2005년도에 나오셔서 중국에서 그냥 쭉 사셨던 거네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네.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한번 이제 제가 북송된 것도 한국 오다가 붙잡혔으니까 아. 이게 좀 뭐지 두려움이 있었죠. 네. 예. 그러셨군요. 그렇게 중국에서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2013년도에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셨을 때. 처음 그 공항에 내리잖아요. 그때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와, 진짜 그때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새벽에 이제 6시 그 아침 비행기를 한 6시 40분 그때 내리는데 네. 그때가 이제 10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렴풋이 날이 밝아오더라고요. 밝아오는데 십자가가 그렇게 제일 처음에 눈에 띄우는 게 십자가부터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에 내가 드디어 왔네요. 어떻게 내가 이런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가슴이 뭐라고 내가 뭐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본 것이 십자가를 봤다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보았을 때 우리 전도사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아, 정말 이 십자가가 저 북한 땅에 세워졌으면 얼마나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살는 그 우상 김씨일가, 그 김씨일가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저 북한 땅에 언제면 세워질까, 진짜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 십자가, 우리 전도사님께서 북한에 또 북송되셨을 때에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생각도 났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전도사님께서 북한에 가셨을 때 뭐 가족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수 믿는 분들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하나도 몰랐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한국 와서 신학을 하면서 이제 그 저 북한 사역하시는 분을 통해서 네, 네 성경책을 딱 봤어요. 아, 네, 근데 그 성경책을 보는 순간에 우리 가족 중에 있었거든요. 그 성경책 하마터면 제가 이거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저 북한에서 이렇게 골동 장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책들 많이 이제 막 했는데 그때 이제 어느 분들 중에서 그런 성경책을 찾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책. 네. 근데 그 책이 저희 외갓집에 있었거든요. 몰래 숨겨놓은 거 하마터면 저는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자로 유다처럼 그 할아버지 책을 그렇게 소중하게 자기의 교회에다 네. 딱 엮고 있는 걸 훔쳐가지고 팔 뻔했어요. 그런데 열쇠를 찾지 못해서 제가 뭐 팔았는데 그럼 지금도 그 할아버지께서 보셨던 한문으로 한자로 적힌 그 성경책이 북한에 있다는 있어요. 얘기네요. 있어요. 예.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북한에 지금 가족분들이 계신 건가요? 네. 저희 가족들 있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네. 저희 할아버지랑 딱 친구.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성경책인 줄 때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역하시던 분들 중에 오리지널 북한 성경책, 신약복음 성경책 가져왔다고 딱 사진 보면서 네. 어머나 저기 우리 할아버지 집에 있는 책인데 하고 저거 깜짝 놀랐거든요. 그날 저녁에 이제 꿈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랑 이제 할아버지 친구들 딱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 할아버지 친구 집에도 그 책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인데는 두 권인지 있었는데 예. 저희 그 친구 할아버지 친구 집에는 여섯 권인지 있었어요. 한 여러 권, 아 열한 권인지 있었어요. 그 책이 그래가지고. 예. 그 딸을 제가 언니하고 잘 따라오거든요. 그렇고 언니 꼬시가지고 언니야 지금 이 골동 책을 지금 저 중국에서 산다는데 그 책을 몰래 도둑질에 팔자 하면서 근데 그 언니도 훔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제 본인 아버지가 아빠가 그렇게 소중하게 근데 그런 책을 진짜 오리지널 성경책을 봤어요. 저희 가족에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북한에서 살 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으로 간다는 것,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또 본인뿐만 아니라 3대가 멸족될 수 있는 그런 반동으로 몰릴 수 있는 길이어서 예수를 믿는 분들도 지하에서 본인 몰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전도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희 외갓집에서 외할머니 손잡고 예배당에 갔다는 얘기를 2003년도에 저도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북녘땅에서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 기도하는 자들이 북한 땅에 반드시 존재하고 또 그들을 아멘.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끌려가고 잡혀갔던 그 북한 땅에 이미 먼저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 행동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여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실천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북한에서 사셨다가 중국에 왔다가 또 강제 북송됐다가 또다시 탈북을 해서 2013년도에 결국은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공항에 내리면서 처음 본 것이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가 북녘땅에 하루빨리 공개적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은 어떤 일들을 하시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아, 네. 저는 이제 제가 진짜 우리 북한 2,300만 명에게 저는 복음이 비친 자라고 저는 늘 주님 앞에 예,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도 자 죽어 있는 저 영혼들에게 이런 생명의 복음을 알려줄까 저는 늘 이런 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기셨는데요. 네. 특별히 저는 이제 남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그 기도의 자리라든가 네. 그리고 여기 우리 탈북민들을 또 우리 여기에 3만 명이라는 그 탈북민들이 많이 왔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여기 이 자유의 나라 이 땅에 와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진짜 바삐 여기저기 뭐 돈 벌라 바삐 다니고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진짜 그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온 것이 배부르고 돈 벌기에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생명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왔음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것인가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북 여성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1년에 두 번씩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분들한테 에스더와도 같은 이제 나라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와도 같은 그 비전을 알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선교센터에서 섬기고 있고, 또 중국에 있는 이제 또 우리 탈북 여성들과 또 우리 탈북 여성들이 북송당하면서 그 이렇게 남겨놓은 그 자식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고,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또 그 신학대학에서 공부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까도 방송 하시기 전에 그 뭐죠? 이게 수강 신청을 하시느라고 열심히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북한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우리였고, 또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중국에서 강제 복송당하여 북한으로 복송되어서 그 땅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었던 수많은 탈북민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김정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저희가 전도사님께서 김한나라고 이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인물로 이름을 소개를 하셨는데, 김정혜 전도사님께서는 정말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 꿇고 묵묵히 기도하며 섬김을 실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이 올 한 해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전도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를, 또 그 기도의 지경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 기도의 지경이, 또 기도의 지경뿐만 아니라 사역의 지경이 북녘을 넘어서 전 세계로 더욱더 확장되어 뻗어나가는 그리스도의 아멘. 가장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시간 좀 더 길게 가시면 좋겠는데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되었고요. 전도사님께서 북녘의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실게요. 북녘에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참담한 생활을 하며 살았죠. 그 고통의 원인이 우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진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지만, 죽어서도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인간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한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는 그 고통에, 여기 출애굽기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말씀 네, 이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군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운운 중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은 곧 응답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곧 남북통일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김정혜 전도사님과 저, 그리고 수많은 우리 탈북민 사역자들이, 또 3만 명이나 되는 우리 탈북민들과 1천만여 명의 이산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일 예배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날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김정혜 전도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전도사님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멘. 전도사님 이렇게 방송에 처음 나와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진짜 기쁩니다. 정말 저 북한에 있을 때는 김일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제가 했는데 진짜 제가 여기 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 난 이제 북한에 가서 당당하게 난 이제는 이제 자랑하고 싶다. 김일성 대학, 그 인간의 대학을 가져도 사돈의 팔촌까지 깨끗해야 죄가 없어야 가는 대학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을 진짜 우리는 멀리했고 하나님 비방했던 이런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대학에 갈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요. 이 복음이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이 하루속히 우리 북한 땅에 진짜 우리 북한 가족을 살리는 이 삶의 예배가 하루속히 우리가 만나서 이제는 막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어요. 네. 아,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이렇게 격정에 넘치서 말씀을 하시니까 북한 말이 슬슬 나오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될 조국을 위해서 또 하나 되어야 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조상 때부터 범해왔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조국을 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전도사님과 방송 가족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신앙 초대석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정혜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의 코너였죠. 신앙 초대석으로 함께했습니다. 김정혜 전도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찬양 보내드립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의 갈길다 가도록. GL 여성중창단의 중창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송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신은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이사야 29장. 아, 네가 비참하게 되리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치고 공격하던 아리에라. 한 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축일들이 한 바퀴 돌아가면 내가 너 아리에를 포위하고 치리니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사무치리라. 나는 너를 아리엘처럼 치리라. 내가 너의 사면에 진을 치리라. 진지를 구축하여 너를 에워싸고 토성을 쌓아 너를 포위하리라. 너는 쓰러져 흙바닥에서 소리를 내리라. 네 말소리는 가늘게 먼지 속에서 들려오리라. 네 소리는 땅에서 나는 혼백의 소리 같겠고 웅얼거리는 네 소리는 먼지 속에서 들려오리라. 그러나 몰려왔던 원수가 도리어 먼지가 되어 날아가고 포악한 무리는 겨가 되어 흩날리리라. 갑자기 뜻하지 않은 때 만국의 여호와께서 너를 찾아오신다. 천둥과 지동으로 폭음을 내시며 오신다. 태풍과 폭풍 속에서 벼락불로 찾아오신다. 만방이 떼지어 너 아리엘을 치다가 꿈같이 사라지리라. 너를 공격하여 토성을 쌓고 죄다가 한밤의 환상처럼 꺼지리라. 굶주린 사람이 먹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서 더욱 배고파하고 목마른 사람이 마시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서 더욱 목말라 하듯이 무리 지어 시온산을 치던 만방도 그렇게 되리라. 어리둥절 쩔쩔매며 서로 쳐다보아라. 앞이 캄캄하게 눈이 멀어라. 술 소리만 듣고도 취하여라. 독주 소리만 듣고도 비틀거려라. 여호와께서 너를 휘어잡아 얼빠지게 하셨다. 너희 예언자의 눈을 감기시고 너희 선견자의 머리를 덮어버리셨다. 이렇듯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계시되었지만 그것은 밀봉된 책에 쓰여진 말씀과 같다. 글 아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책이 밀봉되어 있는데 어떻게 읽겠느냐고 할 것이다. 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나는 글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운 채 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채 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나는 놀랍고 기이한 일을 이 백성에게 보이고 또 보이리라.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가 말라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가 숨어버리리라.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자기의 흉계를 여호와께 감쪽같이 숨기려는 자들아,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아보랴? 중얼거리면서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기고 못하는 짓들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어림도 없는 짓을 하는구나. 옹기 흙이 어찌 옹기쟁이와 같은 대접을 받겠느냐? 작품이 제작자를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옹기 그릇이 옹기 쟁이를 두고 그의 재주는 형편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멀지 않아 레바논은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수풀이 되고 말리라. 그날 귀머거리는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캄캄하고 막막했던 소경도 눈을 떠 환히 보리라. 천대받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마냥 기쁘기만 하고 빈민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앞에서 흥겨워하리라. 폭군은 없어지고 빈정대던 자들도 사라지고 눈에 불을 켜고 나쁜 일을 찾아다니던 자들도 간데 없이 되리라. 그들은 입을 놀려 남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문에서 시비를 가리는 재판관을 올가미로 걸어 넘어뜨리고 정직한 사람의 송사를 아무 근거 없이 물리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야곱 가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나서고 얼굴이 창백하게 되는 일도 없으리라. 그들 가운데서 나의 손이 이룬 일을 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리라. 야곱의 거룩한 일을 신성하게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리라.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도 슬기를 얻고 불평하던 자들도 사람 된 도리를 받으리라. 유리박장단의 합창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송 들으셨습니다. 성경말씀 잠언서 1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을 소망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양약이 되어서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2월 27일 월요일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함흥에서 온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손에는 장수